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함께 상고해 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어제 상고해 보았던 말씀을 같은 본문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연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례의 측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례라고 하는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는데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폐쇄적이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교회는 항상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다. 교회는 개방사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이 하나만을 봐도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그런 개방사회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렇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 우리 기독교가 폐쇄사회가 아니고 개방사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이 세례를 중심으로만 살펴봐도 분명히 개방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구약에 보면은 할례가 나오는데 할례를 보아도 할례가 또 폐쇄사회를 또 하나 먼저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할례도 역시 구약시대에도 할례를 중심으로 한 개방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개방사회였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의 사람들 역시 개방사회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할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뭐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고 저들은 왜 이렇게 폐쇄적이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으면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약 이스라엘 사회도 이렇게 개방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폐쇄적인 그러한 사회가 아니요 분명 개방사회라고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당연히 성도는 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례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상고해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우리가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마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홍해 건너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상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입니다. 이 일은 애굽과 완전히 결별한다는 그런 뜻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례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결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결별하듯이 또 죄악된 삶과 완전히 이제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미 세례받은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을 다 잘 치렀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그러한 삶을 늘 의식하면서 생활해야 된다.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처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잘 깨달으면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뭐 세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받고 뭐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했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잘 치렀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만 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장사되었고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이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길의 시작이 이제 시작의 길에 접어들었고 이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잘 기억하시면서 세례받은 것을 늘 확신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연합해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죄인들에게 그야말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세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아주 명쾌하게 부활과 연합하는 그러한 세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면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세례로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노아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망의 물 가운데서도 몇 명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물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하는 표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과정입니다. 세례받은 자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세례는 여기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즉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판장이 법정에서 그렇다라고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산자로 여겨주실 때에 산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세례의 최종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겨주셨다.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셨다는 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는 이 여겨주심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가 주는 그런 분명한 은혜입니다. 세례는 이런 능력과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하나의 의식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또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례를 단순히 하나의 의식이나 절차로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는 크시고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귀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례받음으로 인한 이 기쁨과 이 확신을 늘 유지하면서 누리면서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